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아무 감각이 별로 없죠?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좀 너무 그냥 쉽게 읽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 기존의 우리의 사고나 어떤 세계관에 어떤 우리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을 생각하는 우리 개념을 완전 어떤 면에서는 그 해체시키는 그런 듯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전히 뭐 오늘날 다양한 가족들이 생긴다고 하지만, 그렇죠? 뭐 요즘에는 뭐가 생긴다고 그러죠? 뭐 핵가족, 그리고 1인 가족, 그리고 뭐 동성애 가족, 뭐 별거하고 있는 가족, 뭐 기러기 가족, 막 다양한 그런 가족들이 아무리 생긴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요, 이 혈연 관계라는 거, 그리고 그 혈연 관계의 이 끈을 누구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어떤 삶의 기반이 되는 그렇게 소중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나아가면 학연, 그렇죠? 어떤 학교를 나왔냐,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데 되게 어떤 그게 되잖아요. 서울대 나온 사람 하면은 뭐이 사회에 서울대 나온 그런 분들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후배들을 밀어준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연대, 고대 그런데 특별히 잘 나가는 대학교들은 다 있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리고 지연, 그렇죠? 우리나라는 특별히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는 막 그런 지역적인 어떤 인맥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어떤 지역에서 자라왔느냐,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한국이 아직은 막 다양한 가족들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런 혈연과 학연과 지연 이런 것들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특별히 약간 이제 보수적인 사람들, 특별히 좀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어떤 마음이 있냐면, 교회를 다닌 사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뭡니까? 예, 혈연적인 이 부분, 예, 되게 소중히 여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일수록 가정을 소중히 합니다. 뭐 나쁜 건 아닌데 오늘 말씀은 상당히 그런 어떤 나의 혈 쪽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런 우리들에게 어떤 면에서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게다가 이게 고대 사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십계명에도 나왔지만 부모를 공경하는 게그 하나님이 십계명에서 인간 측에게 주신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마치 이러한 우리들의 생각과 어떤 관습과 그런 전통을 깨는 듯한, 네, 해체시키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 본문의 이야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뭡니까?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시켜서 예수님한테 가족이 왔다고, 엄마가 왔고, 형제들이 왔다라고 이렇게 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33절에 뭐라고요?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치 그들과의 그 혈연 관계를 부정하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서 하신 얘기가, 네, 35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가족에 대한 이런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은 과연 지금 가족을 무시하고 해체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도 엄청난 오해를 많이 받으셨겠죠? 그렇죠? 뭐야, 이 예수는 가족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지 않는 존재가 아니야?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야? 하면서 아마 그렇게 오해를 받았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이 오해를 받고 있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그쵸? 제가 뭐 맨날 설교할 때 뭐라고 합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뭐 봉사를 열심히 하고, 뭐 그 종교 생활을 어떤 걸 열심히 하는 그걸로 여러분들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줄 알아요? 대부분은, 그래, 그럼 이제부터 기도 안 해야지. 어? 봉사 안 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잘 들어야 돼요, 잘.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이번 주에 기도회를 했는데, 한 거는 아세요? 네? 기도회가 있었다는 건? 아무튼, 네. 주님과 저와 함께, 네, 했습니다. 아무튼.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떤 모친 관계나 형제들과의 그런 혈연 관계를 부인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지금 뭔가 이 세상에서는 존재할 수 없고 만들어질 수 없는 그런 새로운 관계가 이 땅에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기 앞에 있는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걱정했어요. 그리고 요한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그 마리아를 부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혈연적으로 묶여진 그 관계를 사실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으로 가보면, 같이 갈 건 아니지만 가보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예, 혈연 관계가 소중하지 않거나 그걸 함부로 해도 되거나 그걸 무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과 차원이 넘어서 그런 혈연 관계도 비교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새로운 관계가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인간관계가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통용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연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고 학연이나 지연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설사 예수님의 모친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 할지라도 그것이 들어갈 조건이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들만이 들어가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는 관계는요, 우리 신자들이 모인다는 것은 같은 지역, 같은 학교, 같은 집안 사람이라는 것으로 어떤 편을 이루는 것, 그런 수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새신자반 하면서 그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던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이 교회 공동체야말로 엄밀한 의미로 우리의 혈연 가족보다 사실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다. 그런 공동체다, 가정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엄마, 아빠, 동생, 우리 형제들로 이렇게 모여진 관계는 이 세상에서 끝납니다. 심지어 부부관계도 이 세상에서 끝나요. 우리가 천국에 가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더 이상 부자관계, 뭐 부부관계, 이런 관계적인 요소가 다 사라지고 동등한 성도로, 동등한 형제, 자매로 그렇게 서로를 부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가족관계라는 것은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예, 뭐 물론 그 천국도 현실이지만 우리가 발붙여 있는 이 현실 안에서만 통용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교회 관계라는 게 더 영속적이고 영원하고 더 상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강조하고 교회 공동체가 사실은 가족 공동체보다 중요하다,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잘못하면 이상하게 나갑니다.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져요. 어떻게? 가족 공동체 버리고 교회 공동체로 와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럼 100% 이단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기독교 신앙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이 교회 공동체가 소중한 것만큼 또 가족 공동체가 소중하다고 동시에 그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뭐냐면 이 우리가 아무리 이 이거부터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공동체에 속해져 있어야 되냐면 가족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 속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관계니까 그냥 편한 관계 그냥 없애버려.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면서 가족을 무시하고 그렇게 어떤 교회 집단에 몰리게 합니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참된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건강한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도록 여러분 각자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서 여러분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여러분들 역할이 있다라고 강조해주는 그런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 속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본질적인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가 더 근본적이에요. 더 영원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이렇게 제가 강조를 하고 얘기를 해도 우리는 이게 소중함을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의 가족, 나랑 혈연으로 묶여져 있는 이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이게 사실 죽을 때까지 과연 얼마만큼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우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우리 가족을 소중히 여길까요? 교회 공동체보다. 긍정적인 의미가 있고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왜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마가복음 앞쪽에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네, 어디야? 3장 20절,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 마가복음 3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얘기해요. 21절.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불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수님의 가족이 왜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떤 이유 때문에? 뭐죠? 사람들이 소문이 들리는데 예수가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움직였던 이유는 뭘까요? 왜 뭐 하기 위해서? 정서바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뭘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그 예수님이 그런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을 불쌍히 여기고 또 유대인들한테 이제 공격을 받을까봐 예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찾았을 경우도 있겠죠. 그렇죠? 좀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왜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바로 자기의 가족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잖아 지금. 자기 가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를 잡아서 아마도 가둬놓기 위해서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뭐가 맞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네. 아마도 네. 예수님을 붙잡아놓고 가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31절에 보면 아 32절에 보면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하고 있잖아요. 찾나이다, 찾다라는 이 동사가 이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주로 사용하냐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혹은 예수님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막 찾을 때 그때 쓰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조차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가둬두고 뭔가 자기의 가족에 어떤 피해를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보세요. 지금 예수님의 부모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결국 나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 자기 가족의 어떤 혜택, 어떤 그 유익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거기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나아가는데 나를 기준으로 내 중심 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할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해가 가십니까? 물론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물질적인 도움, 어떤 사회적인 어떤 도움, 여러 가지 그런 나의 혜택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분이 나에게 그 어려움을 주니까 어쨌든 그분을 뭐 이 경우에는 이 말씀의 경우에는 그분을 가둬두고 잡아놓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나의 어떤 바램과 나의 소원과 나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과 먼 자들이고 심지어 그게 혈연 관계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찾아오고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나의 진짜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란 게 뭘까요? 뭐가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반대가 뭐겠어요? 네, 그렇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 자, 그게 뭐냐? 우리 지금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봤을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명백하게 나온 것은요. 마태복음 3장 그 뭐예요? 14절 15절에 한번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아 13, 14, 15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열두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동참하는 거, 그 예수님이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거. 자, 그거를 예수님이 또 마가복음 1장 13절, 14절, 15절에 이렇게,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 3장에서 아까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참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이야기랑 지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게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습니다라고 막 엉엉 우는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는 거, 내 유익과 내 어떤 그 혜택을 위해서 사는 그 나 중심의 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기뻐하는 것에서 기뻐하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삶, 회개하는 삶, 이것은 반드시 나에 대한 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이 중심이 되려면, 예수님의 뜻이 중심이 되려면 나의 뜻이 부정되어야 되거든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이루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일은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세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의 뜻이 부정당하기를 죽어도 원치 않습니다. 자기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뜻이 하나님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그런 것들이 채워지길 바라지 그게 부정된다. 그럼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주마다 주기도문을 외우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처음 부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이 주기도문에는 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달라는 그 말에는 내 이름은 하나님 잊혀져도 됩니다라는 게 담겨 있는 거야. 자, 주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매주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한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는 뭐가 반드시 포함돼요? 내 뜻, 내가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 그것들이 부정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스스로 내 뜻과 내가 원하는 삶과 내가 기대하는 것과 내 인생에서 바라는 것을 안 놓치려고 합니다. 붙잡고 그걸 가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그 모든 나의 뜻들을 자꾸 깨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 심기시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되는 것도 그건데 기도하기도 싫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그렇게 내 뜻을 부정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기를 원하는 거냐면 왜 그렇겠습니까? 바로 그분이 진짜 우리를 우리 자신보다 너무나 잘 아시고 그분이 정말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두고 사는 것만이 진짜 우리가 참된 생명 속에서, 참된 축복 속에서, 참된 영광 속에서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어떤 면에서 수술 받는 거라고, 이 땅 사는 동안에. 그 세상적인 그리고 인간적인 나의 욕심과 욕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다 잘라지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예? 오히려 그 아픔을 겪으면서 건강해져가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그런 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내가 부정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존귀하고 소중한 분으로 세워지는 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마음에 소중한 분으로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까요? 내가 받을 수 없는 그 무한한 용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받을 수 없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 내 삶의, 내 중심에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을 그렇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교회라면 그 무엇으로도 사람을 구분하거나 차별하거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형편과 조건을 모두 떠나서 신자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관계로 부름받습니다.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리고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모여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관계로 모입니다. 가족이라면 반드시 닮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닮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닮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존재한다. 이러한 마음, 이게 닮은 게, 이걸, 이 닮은 것을 갖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어떤 신앙의 외적인 거,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뭐 봉사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것 자체는 왜 하는 거냐면 이걸 분명히 하는 거야. 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면 안 되는 자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성경 읽고 봉사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 속에서 살고 있는지를 더 알고 깨닫고 느끼기 위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지. 그것을 알아가면서 그것을 이제 발견해 나가는 거, 그게 우리 신앙생활이고 교회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나타나야, 우리 관계 속에서 나타나야 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고 그 그리스도를 높이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러한 신자는 어떤 세상적인 어떤 조건을 따라서 서로를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의지하면서 서로를 만날 뿐인 거죠.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복과 혜택을 함께 누리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축복과 혜택들은 동일하게 주어진 복이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에 누가 덜 받고 더 받는 거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험에 합격했다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나는 맨날 안 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덜 받고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어서, 기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날 사랑 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기 때문에 날 더 사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용서 속에 우리는 살고 있고 그것을 아는 자로서 우리는 서로를 또한 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예수님의 가족으로 모여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닮은 모습이 있는 건지, 외모, 피, 이거 다 안 갔죠? 근데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받은 자의 그런 마음, 그것이 우리가 닮을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더 알아가고 더 누려가고 깨달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내가 우리 집에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다면 그 주님의 가정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이들, 이제 내가 남겨놓고 가는 이 제자들, 이 제자들이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바친 것처럼 저들이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삶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록,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들이 진짜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시겠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있는